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내 hunger round. Yeah, yeah, yeah.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폼 널 더 파악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 다음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먼저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챙겨다 챙겨다 챙겨다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황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